선배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 번째로 나타나 보여주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대부분 잘 없으실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나에게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정말 더 굳은 믿음이 생길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특히 학사님들, 저도 신학생 때 그런 기도들을 하게 되죠. 아, 정말 내가 이제 신학생에서 예수님 믿고 따르려고 하는데, 정말 당신의 모습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없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들을 이제 붙잡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아, 보여주지 않으시는 걸 보고 그냥 신학교를 나가버리는 분도 있고요. 종종. 예, 또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계속 꾸준히 다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알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사도 바오로처럼 그런 분들 그렇게 만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신자분들을 박해하려고 가다가 어떤 빛나는 그런 존재를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이제 목숨을 걸고 삶을 다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었죠.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을, 그런 신앙들을 기대하게 되는데,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는 제가 군인일 때 군종성당에 부활 파견을 나가서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남자분, 한 40, 50대 되는 분이, 한 50대 됐겠죠? 성당에 틈만 나면 와서 청소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가. 그래갖고, 저분은 좀 일이 없나, 이런 생각도 하고, 예, 네,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연이 있더라고요. 원래 그분의 부인 되시는 분이 성당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박해를 하셨대요. 그래갖고 뭐 있다가 없으면 성당 와서 막 끌고 갈 만큼 그렇게 박해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성체 강복하는 그 시간에 이제 부인이 좋아서 성체 강복을 한다는 걸 알고 성당을 왔고 잡아 끌고 가려 왔다가, 성체 강복 무엇인지 알죠? 성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기서다가 성체 모시고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인데, 거기서 그렇게 강렬한 빛이 보였대요, 그분에게. 그래갖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틈만 나면 성당에 와서 그렇게 봉사하고 조용히 이렇게 그런 일들 하고 계시는 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구나 하고 했었는데, 우리들도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일들이 많지만 사실 그런 일 잘 일어나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더 뭐라고 해야 되죠? 더 깊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만 보여준다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보여준다면 예수님 일단 확신 있고 당신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면, 이 말은 되게 위험한 말이죠.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늘 매일매일 우리와 새롭게 만나면서 함께 이렇게 지내고 싶어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단 뭐 3초, 5초 예수님의 옷자락을 보고 그때부터 나 이제 예수님 아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다닌다고 해보세요. 평생 동안 예수님과 그런 관계도 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실제로 봤던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뭐 어떤 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교리들과 어떤 가르침들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신비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확 바꿔놓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나오고 있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3년 가까이 같이 밥 먹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그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배웠던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 두 번이나 본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면서 갔죠. 예. 이거는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던 삶을 내려놓고 다시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있었던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예, 우리들의 모습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체험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뭐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가는 그런 일상생활 속에 다시 들어오시죠. 근데 그 모습이 특이합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언제 알아보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천할 때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기 옆에다가 뭐 그물을 던져 배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나서 실제 던져보니까 그렇게 많은 부위가 잡히는 걸 보고 그 결과를 보고 열매들을 보고 아 예수님께서 여기서 일하시고 있고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웬 낯선 사람, 저 같은 낯선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낯선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할 때 그것이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걸 발견하게 될 때 아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이렇게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이런 가르침들을 따라야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나는 이게 바빠서 아직은 그렇게 못해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삶에서 함께 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 듣고 그것을 실천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의 어떤 말씀들을 실천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